죽겠다. 또 어김없이 너의 흔적이 나만 날 괴롭힌다. 죽겠다. 남대하듯이 돌아섰는데 왜 나는 괴로울까. 속여날 줄 알아서 헤어짐에 대해. 근데 널 닮은 습관 하나 버린다는 게 쉽지 않네. 미련하게도 미련이 남아 후에 비슷한 거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너와 달리 난 반쯤 죽어있네. 몰랐던 거야 헤어짐에 그 무게를. 이기적인 거야 외면했어 네 눈물을. 죽겠다. 또 어김없이 너의 흔적이 나만을 괴롭힌다. 죽겠다. 남대하듯이 돌아섰는데 왜 나는 외로울까. 죽겠다. 깜깜한 밤 또 혼자 있네. 이게 아닌데 나의 세상에 마이 개입된 그녀의 존재.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 돼버리니 무너졌네. 죽을 각오미 차지 못해서 죽겠네. 몰랐던 거야 헤어짐에 그 무게를. 이기적인 거야 외면했어 네 눈물을. 죽겠다. 또 어김없이 너의 흔적이 나만 날 괴롭힌다. 죽겠다. 남대하듯이 돌아섰는데 왜 나는 외로울까. 죽겠다. 자고 그녀를 만났을까. 아, 또 어쩌려고 이별을 택했을까. 아. 죽을 만큼 사랑했나봐. 꺼진 불씨 다시 타오르나봐. 가슴 저린 그리움일까 아님 이기적인 외로움인가. 죽겠다. 죽을 만큼 사랑했나봐. 꺼진 불씨 다시 타오르나봐. 가슴 저린 그리움일까 아님 이기적인 외로움인가. 죽겠다.